숙여릴 바라봐 너와 나 우리 둘 추억 속 웃고 있어 울고 있어 참 많은 모습들 함께 있어 내겐 대처됐던 기억들이 남아있는지 정말 내가 그리 너에게 무심했던 건지 묻고 싶어 알고 싶어 정말 너만 좋은 추억으로 남았는지 항상 혼자인 기분이야 내게 말했던 그 얘기들 그저 투정이라 믿었었어 난 항상 너와 같은 마음이라 믿었어 너와 같은 길을 걷고 너와 같은 마음을 하고 내 착각 속에 내 머릿속에 잊혀진 기억 속에 난 가지 마 제발 날 떠나지 마 알잖아 이대로 쓰러질 거야 이제 난 괜찮아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안해